오늘은 어떠니 아무렇지 않니 혹시 후회하진 않았니 시간이 지나면 다른 누군가를 만나 다시 살아갈 수 있겠니 어제의 넌 마치 다른 사람처럼 너무 낯설어 너는 오늘은 너무 길게만 느껴져 너는 견딜 수 없어 널 사랑했나 봐 정말 행복했었어